사랑했다 비정한 척했던 거 사과한다 남자란 이유로 널 떠나보내면 행복해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흔들리고 날 잡던 두 손 이제 독한 소주잔만이 날 위로해 두 눈은 꼭 감고 입맞추던 내 입술에 해로운 담배 한 개 피로 널 추억해 내 곁에